교육은 어떤 인간이든 변화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고 싶어서 한 문제 학생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합니다. 문제 학생의 변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선생님은 그 문제 학생에게 일부러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의 등수가 하나 밀려났죠. 수십 년이 흐른 후 백발의 선생님은 대신 등수가 밀려났던 선의의 피해자, 그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사실을 고백하죠. 이미 중년이 되어가는 제자는 오히려 당황합니다. 영화 엠퍼러스 클럽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림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절대로 나만은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히 이맘때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많은지,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아니 고해하고 싶은 일들만 이렇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술들을 마시는 거요. 영화음악 오늘 첫 곡 The Emperor's Club 중에서 퀴즈 몽타주 띄워드렸습니다. 그 Emperor's Club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오랫동안 연락을 못한 선생님들 생각나시는 분들 많죠? 연말이 다 해서 송년에 여러가지로 술 마시고 정신없이 보내지만 이맘때는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참 마음이 바빠져요. 교생 실습하고 왔다고 글 올려주신 전북 전주의 정경희 씨. 아주 섭섭한 날, 40명의 천사들과 눈물 콧물 쏟으며 이별을 한 날 바로 글을 보내주셨네요.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야. 어찌나 영악하고 야갔는지. 아휴, 3주 동안 죽었다 죽었어 하면서 시작된 교생실습이었다고요. 하지만 지난 3주 동안 처음으로 선생님으로 되기로 한 것이 너무도 행복한 일이란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 앞에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서 있었지만 너무도 투명하고 순수한 아이들이 경이식에 더 많은 것을 알려주셨다고요. 끝날 때쯤에 선생님 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면서 엉엉 울면서 꾸벅 인사하던 학생들의 사랑스러운 모습까지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아서 힘들 때마다 아주 든든한 힘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5학년 6반 천사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부디 너무 많이 상처받지 않기를, 그리고 모두들 멋진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선생님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오랜 방학 끝내고 열심히 노력하랍니다. 하셨죠? 정경희 씨의 신청곡 곧 띄워드릴게요. 저희 주소부터 알려드리고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43819호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우편번호 150-600번, 편지 엽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인터넷은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 오시고요. 자, 연말 특집으로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10개 부문 선정했거든요. 청취자 영화상 인터넷 게시판에 오시면 여러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성탄 특집으로 저희 귀로 보는 영화 성탄절 새벽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대하시고요. 오늘은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이지훈 기자 곧 모시겠습니다. 자, 유지만 씨, 올해가 다 가고 있어요. 좋아하는 그분께 다가갔나요? 후회 않도록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곡 띄워드릴 테니까, 아까 그 정경희 씨가 신청하신 곡 띄워드릴 테니까요. 함께 들어주세요. 노선주 씨, 말랑말랑 노곤노곤 모드로 무장했다고요? 이 영화 보고 나서요. Love Actually 중에서 노라 존스가 부릅니다. Turn Me On.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개봉하는 영화들을 그만의 눈으로 미리 보는 시간. 필름 2.0의 편집장인 이지훈 기자 모시는 시간인데요. 어? 왜 오늘하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예, 내일부터 저희가 크리스마스 특집을 준비하기 때문에 하루 먼저 모셨습니다. 이지훈 편집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말연시 가까워지고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볼만한 영화들이 쌓여있겠죠? 이번 주에는 개봉작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3편 개봉하는데 그중에 2편 소개해드리고요. 피디님이 크리스마스에 볼만한 DVD를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네. 그 몇 편 들고 왔습니다. 예. 좋네요. 자, 그럼 먼저 개봉작부터 알아볼까요? 어떤 영화가? 예, 이번 주에는 그 올겨울에 일종의 대작 영화라고 하는 영화 중에 한 편 개봉합니다. 실미도라는 한국 영화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현재 좀 찬반의 논란이 있는 네.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처럼 올라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양쪽 입장 모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스토리는요. 이 실미도라고 하는 사건은 아마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사건은 1968년부터 네. 71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6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고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그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김신조가 이끄는 남파 북한 특수공작원들이 청와대를 침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물론 실패로 끝났는데 이 사건의 자극을 받은 이제 국가가 반대로 이제 김일성을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북파 특수부대를 이제 창설을 하게 되죠. 그들이 이제 그 서해안의 실미도라는 섬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실미도 부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사형 선고를 받거나 뭐 무기징역을 하거나 이런 좀 사회의 그런 어떤 범죄자들이에요. 물론 실제로는 꼭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꼭 그렇게 네. 범죄자들로 구성된 건 아니었고요. 예. 일종의 전문 군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영화 속에서는 31명의 범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들이 68년부터 71년 동안 3년 동안 훈련을 거기서 뭐 우리가 이른바 이제 지옥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걸 받고 71년에 드디어 작전 개시일이 돼서 떠나는데 그 순간 이 남북한 간의 어떤 그 관계가 무드가 좀 네. 평화 무드로 조성이 돌아가면서 네. 이 부대가 이제 해체하게 되는데 그 해체가 전원 사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여야만 하는 거죠. 그 31명 외에 그 실미도에는 이들을 가르쳤던 이제 교관들이 있는데 뭐 그들 사이 우정도 쌓여 있겠고 교관들과 실미도 부대원들 사이에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가 벌어졌고 남은 실미도 부대원들이 버스를 타고 청와대를 향해서 돌진을 하다가 지금 현재 여의도랑 가깝네요. 대방동 예전 그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네. 그 앞에서 이제 전원 사살당한 이제 폭사한 이제 그런 사건이에요. 물론 생존자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 생존자 증언을 토대로 영화도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화에 등에 근거해요. 실화요. 네, 근거했고 네. 약간의 허구가 가미됐습니다. 네. 예컨대 주인공이 설경구 씨인데요. 설경구 씨가 이 영화에서는 조폭으로 나오는데 어떤 조폭이냐면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예요. 설정이. 네. 이런 설정은 없습니다. 원래 사건에는. 네. 원래 실화와 정확히 부합되는 인물은 극중에서 허준호 씨가 연기하는 훈련 그 중사가 있는데 이 중사가 생존자고요. 실제 사건에. 네. 이 중사만이 말하자면 실화 인물을 그대로 옮겨온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 허구가 좀 가미돼서 창조가 됐습니다. 예. 이 작품은 그 우리가 이른바 이제 뭐 충무로 파워 1인자라고 하는 네. 그 시네마 서비스의 강우석 감독이 공공의 적에 이어서 또다시 연출한 그런 작품입니다. 예. 이 작품의 의의를 들으려면은 물론 실미도 사건을 들춰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영화 속의 설정에 의하면은 그 국가의 명령을 받은 중앙정보부의 그 지휘 하래 공군이 주도해서 창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사살 명령 역시 중정에서 내린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강우석 감독은 굉장히 저돌적이게도 실미도 사건의 현재 밝혀지지 않는 미스테리를 네. 그 자신은 확신을 가지고 국가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가가 주도했던 모든 이데올로기가 개인들을 희생시킨 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역사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노골적이고 직선적으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부차적인 드라마 없이 우리가 실미도 사건 하면 떠올리게 되는 그 단선적인 이야기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힘있게 그 감정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찬반 논쟁이 영화가 개봉하기도 전에 아주 뜨겁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찬반 논쟁인가요? 예, 찬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로 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끄집어냈다라는 네. 경험이 찬이 될 수 있겠고요. 그것뿐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반쪽의 의견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로서는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해석하는 영화라고 했을 때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특히나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고 거기서 뭔가 다가올 역사의 어떤 전범을 발견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면 일단은 역사를 해석하는 시각부터 바로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특히나 이 실미호 사건처럼 정말 그 진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무엇보다 신중하고 무엇보다 또 균형 잡힌 감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그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도 그 상당한 어떤 사회적 자의식과 자신의 어떤 의식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미도가 보여주는 역사의식은 만일 그것이 장점이라면 직선적이고 노골적인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지만 대단히 유아적인 남성 감상주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실미도에 들어간 31명의 훈련병들과 그 교관들 사이에서 갑작스레 우정과 또 사나이들끼리의 어떤 의리가 형성이 되고요. 또 그 3년 안에 이 범죄자들이 국가에 충성하는 너무나 그 김일성의 그 암살하는 그 임무를 완수하고 싶어서 정말 미쳐 날뛰는 듯한 남성들로 그려지고 또 이들이 임무가 포기되었을 때 또 사살 명령이 내려졌을 때 모든 장면들은 그 남성들 간에 아주 그 눈물 나오려 하는 그런 네. 우정과 이런 것들로 채색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까지도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강우석 감독은 관객들에게 감정적으로 조장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장치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장치들은 예를 들어서 대사를 통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과 사명감 그들이 스스로 바뀌어나가는 부분들을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대사를 말하게 한다거나 또는 버스를 타고 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시골 노인이 뭐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뭐 우리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이요 뭐 이러면서 뭐 끝까지 뭐 피로 뭐 맹세를 하고 뭐 죽음까지 함께 한다 뭐 이러면서 자폭하고 뭐 이런 모든 장면들이 굉장히 단순한 감상주의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이 감상주의로 물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남성 감상주의가 가지고 있는 영화적인 한계뿐만이 아니고요. 네. 그런 식의 굉장히 뭐랄까요? 선동적인 감정으로 네.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는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미도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어떠한 사안들보다도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만 될 그런 우리의 경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제 의견은 이 영화가 어떤 스타일이나 완성도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이 참 아쉽네요. 왜냐하면 역사의식이라든지 어떤 내용 분석적인 측면은 뭐 일단 접어두고 네. 거대한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면 네. 일단 영화적인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보는 즐거움을 주고 예. 뭔가 새로운 스타일이 있으면 네. 그 나머지 허물은 그래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는 알려진 제작비가 현재 순제작비 그러니까 마케팅비를 제외하고 82억 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뭐 저기 이태리의 수중 스튜디오에도 가고 뭐 네. 여러 가지 그 돈을 들인 그걸 하긴 했지만요. 문제는 이게 굉장히 지나치게 어떤 상당히 그 낙후되어 있는 영화 형식들로 이루어져 있고 네. 또 그것을 강우석 감독은 의도적으로 인터뷰에서 나는 이 영화를 세련되지 않게 찍고 싶었다 촌스럽게 찍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강우석 감독의 그 내용 밝힌 내용으로는 그 사람들의 감정에 과잉 이입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즈업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강우석 감독은 이 영화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도 클로즈업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감정 과잉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이른바 지옥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이런 장면들도 정말 속된 말로 좀 썰렁한 영상들로 거의 다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은 이게 요즘 세대들이 감각적이고 세련된 영화들을 좋아하는 그 구미에 강우석 감독이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들이 있는 거고 네. 강우석에게 그런 우직하고 또 아주 정통적인 방식이 그의 스타일이라면 그건 그대로 인정해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영화에서 그리고 현대 영화에 있어서 스타일은 곧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색깔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 또 얼마나 멋진 스타일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스타일 그러한 스타일이 결국은 주제를 고양시키거든요. 네. 지옥 훈련을 받는 동안 힘들었다. 중간에 의리가 쌓여간다. 국가를 향해서 어떤 반대의 저항감이 생긴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현대 영화에서는 드라마를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영화처럼 드라마에 거의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은 영화의 경우에는 네. 특히나 스타일과 형식이 관객들의 감정을 만들어줘야 되고 관객들의 감정으로부터 무의식으로 의식으로 그 주제를 전달시켜 나가는 효과가 만들어져야만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식의 결여보다도 더 큰 패착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찬반 논쟁이 뭐 뜨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뜨거웠을 것 같지 않네요. 말씀만 듣고 나면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물론 이제 못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찬 쪽으로는 네. 그 예를 들어서 나이든 많은 그 네. 기자분들이나 보신 분들은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미도 사건이라는 것이 뭐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었으나 네. 그 시절을 통과했던 분들 적어도 의식이 네. 있는 나이에 그런 분들에게는 이 나라의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이 떠오르시는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또 주제가 주는 어떤 그렇죠. 무게. 많은 여자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강우석 감독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영화는 심파 쪽입니다. 말하자면 네. 심파에서 오는 눈물인지 진정한 눈물인지는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얼핏 우리나라 한 60년대에 그 반공 영화들이 참 많이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뭐 돌아오자는 해병이라든지 그 비슷한 분위기인가요? 예, 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뭐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는데 뭐 상당수 분들이 60~70년대에 그 국군 영화를 얘기하시죠. 떠올리시군요. 예. 주제 자체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주제 그렇군요. 자체는 어떤, 국가 주도형의 이데올로기를 좀 없애자라는 건데, 네.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또 왜곡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또 그것에 대적할 만한 가치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자,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청취자 우장훈 씨가 바로 주제 음악을 신청을 하셨죠? 영화 실미도 중에서 한 곡 들어봅니다. 네. 영화 심의도 중에서 음악을 들어봤고요. 오늘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입장령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와 함께 개봉작들 이야기 또 크리스마스에 볼만한 영화를 곧 추천을 받을 텐데요. 자, 개봉작이 또 있죠? 예, 한 편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니툰 백 인 액션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 그냥 그 부제를 백인 액션 이렇게 붙여 읽으면 백인 액션? 네, 백인들의 액션? 네, 흑인 액션이냐 백인 액션이냐 이렇게 말들도 예. 네, 하시는데 백 인 액션이죠. 액션으로 네. 돌아왔다는 이제 얘기인데요. 그, 이 작품은, 뭐, 작품성을 논할 영화는 아니고요. 그, 루니툰을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 추억의 네.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루니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하면은 미키마우스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증기선 윌리라는 첫 작품에 미키마우스를 등장시키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은 아니죠. 태어나기 전이니까. 1928년이었던 걸로 네.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것에 충격받은 워너브라더스가 이에 맞서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한번 기획하자라고 해서 네. 30년대에 만든 캐릭터가 바로 벅스버니입니다. 네. 벅스버니는 그 이후에 이 루니툰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69년까지 장수를 하게 되는데 네. 30여 년 동안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였습니다. 올해에 그 미국의 그 TV 가이드라는 잡지에서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조사를 했어요. 네. 1위가 벅스버니가 나왔고요. 그래요? 미키마우스는 19위가 나왔습니다. 네. 의외네요. 네, 의외죠. 그 정도로 이 벅스버니의 인기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 이 루니툰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로드러너하고 코요테 매일 네, 구리서 왔다 갔다 추격하는 그런 걸 네. 비롯해서 아주 많은 또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꼬마 돼지도 있는데 네. 포기였나 포키였나 뭐 이런 그리고 사냥꾼 아저씨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셈블리 샘 뭐 이런 사람들 나오고 그 우리가 예전에 TV 만화 영화로도 많이 봤던 그런 작품인데요. 그 캐릭터들이 다시 부활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뭐 단순하죠. 그 뭐 벅스버니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다시 기획하는 워너브라더스와 거기에 반하는 다른 캐릭터들과 또 여기와 더불어 이게 지금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처럼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합성된 작품이거든요. 아, 네. 네. 또 한 켠에서는 실사 캐릭터들이 어떤 스파이 플롯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정말 뭐 추억도 추억이고 또 경쾌 발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뭐 그냥 가족이 함께 볼 네. 만한 그런 거겠네요. 저 겨울에 크리스마스에는 아주 적당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군요. 뭐 그러면 음악을 듣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Looney Tunes Back in Action 중에서 마이클 부블레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Come Fly With Me. Come fly with me, let's take off in the blue. Once I get you up there, where the air is rarefied, we'll just glide, starry-eyed. Once I get you up there, I'll be holding you. The angels cheer because we're together. Weather-wise, it's such a lovely day. Just say the words and we'll beat those birds down to Acapulco Bay. It's perfect for a flying honeymoon, they say. Come fly with me, let's fly, let's fly away. Once I get you up there, where the air is rarefied, we'll just glide starry-eyed. Once I get you up there, because we're together, weather-wise, it's such a lovely day. You just say those words and we'll beat those birds down to Acapulco Bay. It's so perfect for a flying honeymoon, they say. Let's fly.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애니메이션과 실사 합성 영화 Looney Tunes Back in Action 중에서 Come Fly With Me 들었습니다. 마이클 부블레가 노래했고요. 자, 필름 2.0의 편집장 이준 기자와 함께 개봉하는 영화와 함께 크리스마스에 볼만한 비디오를 추천받을 시간인데요. 크리스마스에 네. 어떤 영화 TV에서도 참 영화들 많이 하는데 예, 저는 그 더빙된 게 이제는 싫어요. 못 예, 들어주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빌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영화 좋을까요? 제가 지금 두 편 가져왔는데 뭐 이거 갖고 왔더니 아까 나이 티가 난다고 말씀들을 예. 하시는데 첫 번째 영화는 제목부터 고색창연하긴 합니다. 예, 예. Falling in Love라는 예. 그런 작품입니다. 로버트 드니로랑 메릴 스트립입니다. 두 정말 명배우의 작품인데 네. 이 작품은 사실 그 이야기인 그렇게 뭐 신선한 얘기는 아닙니다. 불륜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사람이 각각 가정이 있는 네. 남자와 여자인데 뉴욕 그 교회에 살고 있어요, 둘 다. 하루는 뉴욕의 서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이후로 서로에게 사랑을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그것이 어떤 수위를 넘을 어떤 감정적인 상태까지 갔지만 결국 둘 다 그 마음을 접습니다. 그 마음을 접고 오랜 시간,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서점에서 우연히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뭐 그렇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는 일단 두 배우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를 보는 맛이 대단하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에 크리스마스가 나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그 둘이 몇 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가 크리스마스 때예요. 근데 이 영화는 우리가 이제 흔히 불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많은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통제점의 상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오래전 영화인데도 이렇게 네. 깔끔하고 네. 또 이렇게 절제되어 있는데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가. 이래서 우리가 불륜이라는 감정을 사실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판단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영화들이 이거 소재로 삼고 있지만 네. 다들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서는 용납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영화가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감정이 동화가 되죠. 이 영화가 바로 그 어떠한 말하자면 불필요한 것들 없이 그 둘의 순수한 감정으로 관객들이 빨려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절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 예를 들어서 이 작품 그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그 다시 만났을 때 둘이 나누는 대화가 뭐냐면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네. 네, 그게 다예요. 그 뭐 어떻게 지냈네, 뭐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둘이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 한마디씩 주고받고 헤어져요. 그 말 한마디 속에 그간 숱한 그 수년 동안의 세월 속에 묻혀져 왔던 자신의 그리움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다 묻어있고 그걸 간직하면서도 또 밖으로 꺼낼 수는 없고 또다시 그런 세월들이 흘러가야만 되는 그 인생이 굉장히 아련하고 이런 느낌들이 그 마지막 장면에서 묻어나요. 이 참 보면서 참 저는 많이 울고 예. 예, 그랬던 작품이에요. 예. 정말 이제 나이 들었다니까요. 이 아련한 걸 벌써 생각을 하시다니. 크리스마스에 사랑을 만나고 사랑과 어긋나고 이런 영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최근에 뭐 세렌디피티도 네. 젊은 층은 먼저 생각을 할 텐데 네. Falling in Love를 그것도 이 가족의 가치를 부르시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의 본론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다니. 하지만 저도 좋게 봤고요. 갑자기 정말 갑자기 다시 가서 이거 네. 보고 싶네요. 아, 예. 제가 구박을 좀 했지만 동감합니다. 아니 정말 요즘 네. 그 젊은 관객분들 보셔도 네. 많이 감동 받으실 거예요. 예. 네, Falling in Love 중에서 음악 한 곡 듣습니다. 데이브 그로싱이 만들었죠. Mountain Dance. Mountain 손가락이 느껴지네요. 데이브 그로시는 아주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Mountain Dance, 영화 Falling in Love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은 기자가 추천해주신 크리스마스 영화 첫 번째 영화였고요. 자, 또 비디오 가게에 가가지고 문드드려 영화. 예. 뭐가 있을까? 사랑의 은하수라는 영화입니다. Somewhere in time. Time. Yeah. 사랑의 은하수라는 한국말 번역 제목은 조금 닭살이 돋습니다만 이 Somewhere in Time이라고 하는 원제는 상당히 많은 포괄하는 그런 네. 작품이죠. 이 영화는 줄거리부터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장면이 열리면 주인공은 크리스토퍼 리브입니다. 슈퍼맨이죠. 네. 크리스토퍼 리브가 그 대학 공연장에서 연극을 공연하는데 저 객석 뒤에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늙은 할머니가 그 공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할머니가 단상 앞으로 와서 여러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는 와중에 시계 하나를 건네주면서 한마디 대사를 하는데 컴백 투 미라는 대사를 합니다. 네,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고서 이제 주변 사람들, 학자들도 동원하고 해서 이 할머니가 밝힌 내용, 말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수소문 끝에 그 몇십 년 전의 과거에 자신에게 숨겨진 어떤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여행을 통해서 그 과거로 날아가죠. 거기에 제인 세이머라는 배우가 있는데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제인 세이머가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여인이죠. 네. 그리고 그 여인과 이 남자 주인공이 제 기억에 한 5일인가 6일밖에 안 되는 사랑을 나누는데 정말 불같은 사랑을 나눕니다. 거기서 사랑을 나누기에는 이 여자에게 속박된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해치고 너무나 불같이 사랑을 하다가 어느 날 남자가 주머니에서 우연히 꺼낸 현대의 동전 때문에 그 동전이 드러나는 순간 갑자기 시간의 문이 열리면서 다시 남자는 현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처음에 컴백툼이라고 말했던 그 여인이 바로 그 수십 년 전에 그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영화는 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 여행을 다루는 모든 작품들이 사실은 그 시간에 관한 말도 안 되는 억측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시간 개념 역시 그거는 마찬가지인데요. Somewhere in Time이라고 했을 때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 아주 하얀 구름 같은 위에 둘이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에요. 결국은 뭐 시간이니 공간이니 하는 어떤 제약들도 필요 없이 정말 somewhere예요. 어딘가에 시간 속에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너무나 그 역시도 아련한 느낌인데요. 그 굉장히 초월적이고 또 아주 그런 느낌들이 지배합니다. 이 영화를. 그 정말 너무나 감동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 영화가 끝에 왔을 때 관객들은 이 시작 장면에서의 그 할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자기보다 먼저 시간의 문을 통해서 미래로 날아가 버린 남자만을 기다리며 수십 년을 버텨온 그런 할머니의 그 마음이 영화 뒷부분에 가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유사하게 그 홍콩 영화 중에 그 장구경하고 매연방에 나왔던 인지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지구. 예, 인지구에 보면은 그 매연방이 여자 기생이었다가 귀신으로 현대에 부활하고 장구경은 나이를 고지고대로 다 먹어서 아주 늙은 영화 엑스트라가 되어 있는데 이 장면 그 영화에서의 그 느낌은 어떤 세월의 무상함이에요. 사랑 같은 거라기보다 굉장히 씁쓸하죠. 근데 사랑의 은하수는 그 반대로 그 오랜 세월을 보지 못한 채 견딜 수 있었던 그 커다란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 Somewhere in Time이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메시지와 함께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영화를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봤음에도 불구하고 신파적이라거나 어떤 상투적인 멜로라고 전혀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크리스마스에 보신다면 너무너무 따뜻하고 가슴이 정말 애잔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참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볼만한 영화를 추천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산타라든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생각하는데 전혀 달라요. 예상은 뒤엎고 Falling in Love와 사랑의 은하수를 가져오셨는데 아유, 오랜만에 이 영화 정말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랑의 은하수도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혹은 뭐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가슴에 다가오는 어떤 코드가 분명히 공통 부모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도. 예. 자, 크리스마스에 혹시 홀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가슴이 좀 더 애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필름 2.0의 이지은 기자와 함께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 이야기 또 크리스마스에 볼만한 영화 추천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민경 씨 듣고 계시나요? 신청하신 곡 띄워드릴게요. Somewhere in Time의 메인 테마입니다.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보고 나도 음악만 기억나는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에서 출연한 배우들이나 감독은 굉장히 섭섭하겠죠. 하지만 이 영화가 그랬습니다. Made in America 중에서 로라 세터필드와 에이프렘 루이스가 함께 부른 I know I don't walk on the water 들려드렸는데요. 엊그제 집에서 듣다가 이 스튜디오 안에서 들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청한 곡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이준호 씨 친구가 얼마 전에 면접을 봤다고요. 시험관이 자네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는 저는 키가 크고 솔직하고 술을 잘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험관은 다시 외국어나 무슨 자격증 같은 건 없나? 친구는 중국어와 영어 회화가 가능하고요. 노무관리사 자격증이 있기는 하지만 저의 장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아한 시험관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의 말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도움이 되고 소중했던 것은 중국어와 영어 회화와 자격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 지금까지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큰 키와 주량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다시 저는 MP3와 조그만 카세트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10년 된 커다란 라디오입니다. MP3가 기능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장점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써먹을 만한 기능이 많은 사람보다는 도움이 되고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준호 씨의 친구는 그 회사에서 합격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이준호 씨가 덧붙인 말은 언제부턴가 사람들을 저울에 올려놓고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가늠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저에게 밥 한번 산 일 없고 술값은 항상 제가 내지만 큰 키에 저와 밤새 술잔에 기울일 수 있는 그가 제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하면서 친구야 너무 걱정하지 말어 어딘가 널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거야 하고 글을 올려주셨네요. 이준우 씨 제게 보내주신 그 선물 친구한테 주시지 그랬어요.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호주머니에 돈을 털어서 인사동 한 골목에서 사신 옛날 장난감이랑 그리고 그 불량식품들 사실 우리 다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그 약간 본드 냄새 나는 본드 같은 그 부는 풍선 있잖아요. 끝에 이렇게 빨대가 들어요. 빨대로 이렇게 부는 거 그걸로 제가 사무실에서 실컷 그 풍선도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호 씨 친구랑 함께 뭐랄까 이렇게 피터팬 같은 그 친구랑 함께 술 잘 마시는 피터팬이요. 그 장난감이랑 그 불량식품 나눠 먹으면서 등 좀 이렇게 툭툭 두드려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준호 씨 보내주신 거 고맙고요. 저는 음악으로 답을 할까요? 그 친구분이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최성우, 박나성 씨가 함께 신청하신 곡입니다. 신나는 곡이에요. 영화 시스터 액트 2 중에서 오 해피 데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ash my sins away. Oh happy da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